속을 사라져가는 다정했던 너의 그림자 이젠 모두 흘러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이여라 서러움에 젖은 눈동자 아득하게 멀어져갔고 그대 고운 노래소리도 멀리 멀리 사라졌어라 아 이 마음 외로움을 더위해 아 이 마음 그리움을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간 이 마음 어둠 속을 사라져가는 다정했던 너의 그림자 이젠 모두 흘러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이여라 가슴 아픈 추억이여라 가슴 아픈 추억이여라 가슴 아픈 추억이여라